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같이 보면서 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같이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한 절씩 이렇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 정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관한 사람의 그는 줄 안지라 모든 고글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보다 먼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자오되 무리에게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쩌오되 우리가 가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를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자들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사람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넣으사 하늘을 벌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넣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주었다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요.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만 명이 넘는 숫자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일으킨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특별하게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가 다 싣고 있는, 다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이렇게 네 번 다 각각 다른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은 되게 특이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의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복음서를 쓰는 기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번이나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거거든요. 대부분의 기적들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네 번이나 다 나온다는 거,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사는 건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그냥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그냥 하나님께 작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여요. 근데 우리 성경 읽을 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뭔지를 여러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30절, 31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앞전에 전도여행을 보낸 그 사건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전도여행,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전도여행에서 어떻게 그 성공을 거두냐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장 12절 13절 한번 가봅시다. 6장 12절 13절. 네, 딴색하면 놓치니까 잘 따라오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성공적인 일을 이뤘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을 막 자랑스럽게 막 얘기했겠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이렇게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기대하죠? 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막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예상합니까? 아, 거기에다가 더 뭔가 몰입하고 뭔가 더 열심을 내서 이 그 어떤 이걸 힘을 받았으니까 쭉 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 이제 네가 니네들이 쉴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가만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오병이의 이야기는 쉼, 쉰다는 게 뭔가 이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그동안 막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지쳐있는 이 사람, 이 제자들에게 이제 쉼을 허락하려고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하십니다.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자, 근데 한번 보세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 그 장소를 깨닫고 미리 막 달려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쉬지도 않고 달려가서 배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거기에 미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두 장면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쉼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과 쉬지 못하고 막 예수님을 쫓아서 막 달려오는 사람들. 네. 즉 이게 두 장면이 지금 대비되면서 쉼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와 쉼을 얻지 못하고 쉬지도 않고 달려온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대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그 쉼이 뭔가, 참으로 인간이 가져야 되는 참된 쉼이 뭔가, 그것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쉰다는 거, 쉼이란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쉰다는 것을, 쉼이란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또 쉰다는 것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쉰다, 이건 뭡니까? 쉬면서 여러분들 뭘 합니까? 주로? 자는 건 아예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또 하는 게 뭐예요? 쉰다 그럴 때 쉬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놀러 가죠. 네. 그러니까 쉬는 건 우리의 개념엔 뭡니까? 어떤 즐거운 일을 하고 기쁜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 그걸 이제 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하지 말랬으니까 일을 안 하기 위해서 36가지 안 해야 될 목록들을 막 적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들이 어떻게 쉼을 가졌습니까? 즐기고 누리고 막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심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왜 먼저 찬양팀이 나와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한 청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쉼이란 것은 단순히 또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큰 의미에서 이 모든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즐거움들을 누리는 게 포함되긴 하지만 진짜 쉼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 쉼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참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확인하고 내가 걸어갈 방향과 목표를 알고서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자기의 뜻 가운데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게 쉼이에요. 그게 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사람들이, 무리들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쉬지 않고 막 달려서 예수님보다 배보다 더 빨리 갔어. 왜 그랬습니까? 자, 요게 이제 마가복음엔 이유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봐 볼게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같은 오병이의 사건인데 이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요?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지금 직면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내가 힘들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면 뭔가 나의 삶에 내가 지금 바라는 것도 이뤄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내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거에 사람들은 항상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15절 자 그 중간에는 오병이어 사건 똑같은 거예요.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자기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예수님을 정신없이 쫓아왔습니다. 와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는 거야. 아 우리의 경제적인 그 문제, 이스라엘 지금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것조차 예수님이 뭔가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나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내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홀로 그냥 가버리신 거죠. 여러분들 자기에게 직면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것을 급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쉬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주중에는 주말에 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쉬는 주말에는 또 주중에 일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정말 쉴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내게 직면한 문제들 해결하는데 급급하느라 못 쉽니다. 당장의 시험, 당장의 취업, 당장의 어떤 뭐 결혼, 뭐 내 집 마련 등등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다 뭐예요? 그 내 당장 직면한 그 문제들 해결받기 원하는 거. 시험 성적 오르도록 기도하고 취업 잘 되도록 기도하고 결혼 잘하게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언젠가 그냥 복권 당첨되듯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 교회 이렇게 잘 다니다 보면 기적을 베풀어서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혹시 우리는 기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으로 올랐던 때예요. 무리들을 잘 다독여서 일단 받아들이고 아 그래 괜찮아 받아들이고 잘 설명해서 그러나 너희는 그것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진짜 문제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모으는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악착같이 붙들려고 하는 거 내가 지고 있으면 진짜 지금 행복하겠다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그것을 붙들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과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게 돼요.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생각한 내 삶의 문제는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대학교 가는 거 그거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결됐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또 없나요? 저 직장만 됐으면 좋겠다 해결해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직장 진짜 들어갔어. 그 기쁨 얼마나 가요? 일주일도 안 갑니다. 직장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직면한 문제들 이거 해결하는 거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가치와 쉼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6장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6장 네. 그 34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왜 불쌍히 여겼다고요?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막 배고픈 그 문제 때문에 자기 병든 그 문제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뭘 지금 불쌍히 여겨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습.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목자 없는 양이란 게 뭐예요? 그럼 양은요 앞을요 10cm밖에 못 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고 앞에 그 절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옛날 그 애니메이션 보면 막 양들이 그 막 나무 사이에 걸려 있고 막 그렇죠. 그 목자가 지팡이를 갖고 양들을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 그것을 제시해주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진정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왜 내 삶이 주어졌고 내 삶은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그것이 내가 지금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네,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진정한 목자가 없는 게 문제인 거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밥을 준 것이 아니라 먼저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자세히 보세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그러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자칭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나는 너희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칭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죠. 나라가 쇠퇴할 때마다 언제나 우매한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산헤드린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정통적인 계통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그동안에 제사장 제도가 다 문란해졌습니다. 헤롯이 그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누구든지 돈만 갖고 오면은 그 대제사장으로 자리를 세워줬죠. 그래서 이 자칭 목자라고 한 그 대제사장은 자기가 돈 주고 그 자리를 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서 자기가 그렇게 소외받던 것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헤롯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세례 요한도 나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이 날로 이들의 백성의 마음과 그 정신 상태는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을 자꾸 주어가지고 사람들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의 등장,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등장이 얼마나 이들에게 어떤 큰 소망과 기대를 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야와 이들이 기대했던 그것과는 기대했던 어떤 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에게 직면한 그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였지만 예수님을 볼 때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 내가 죽어도 정말 멋있게 죽는 거, 한순간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거, 그것을 전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이상한 욕을 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 사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막 이 백성들을 그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볼 때 이 백성들의 문제는 지금 배고픈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5절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이 백성들의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를 제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37절 뒷부분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했다고 합니다. 빌립이 계산을 짝짝짝 한 거야.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이 5천명의 무리, 만 명의 그 무리를 먹일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조차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항상 뭐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은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엉뚱한 질문하는데 38절 보세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아, 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떡이 몇 개인지 확인해 보네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알아보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심에 42절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리고 44절 떡 먹은 자가 5,000명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오병이어 다섯 개의 떡과 이 물고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잘것 없는 거. 자, 물고기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는요, 이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 통에 담겨 있는 그런 보잘것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거는 도대체 우리의 현실을 바꿀 만하고 우리의 현실을 만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줄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게 놀랍게도 모든 사람을 다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걸 갖고 오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도 나눠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거 내 현실에 아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그것이 오히려 나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참된 쉼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보잘것없는 거고 뭐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물론 기적을 베풀고 뭔가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외모적으로도 누군가에게 흠모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었다고 했죠. 게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 현실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깨닫고 만나고 발견하는 그 사람은 아,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충분하다. 정말 내 모든 것을 채울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정말 너희에게 참 목자고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그것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다시 안 가겠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지 살 거고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지만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현실에 크리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나의 운명에 어떤 큰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목자라는 그 사실이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나의 인생 전부와 우리의 잠깐의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와 내 영혼이 달린 그것에 하나님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자기 전부를 다 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 있다는 거. 그럼 그것이 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게 뭡니까? 죄로부터의 용서, 모든 그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는 그 축복, 영광.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죽음 앞에,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것 그게 크고 앞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 그게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작은 잔치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잔치에 대한 작은 어떤 표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맛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참된 그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네. 마치 이거예요. 제가 보윤이에게 보윤이가 어렸을 때 이유식을 보윤이에게 먹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보윤아, 내가 크면, 아니 네가 크면, 내가 아니라 보윤이 네가 크면 아빠는 널 위해서 뷔페를 차려줄 거야. 그거에 대한 보증이 뭐냐면 지금 네, 보윤이가 아기 때 이유식을 먹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의 삶에 정말 당장은 별 볼 일이 없어. 당장은 큰 것 같지 않아 하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의 미래에 정말 나에게 중요한 그 인생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간다는 것 그거 그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쉴 수 있고 참으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쉼이란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즐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즐기는 거 다 즐겨도 진짜 다 쉬는 것 같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또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또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자가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쉼을 갖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가 나한테 주시는 거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게 진짜 쉼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교정아 다윗의 고백으로 기뻐하자. 알았지? 시편 23편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때도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같이 크게 시편 23편 내 영혼에게 좀 선포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포장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마이크가 안 나와서 목소리로 하고 있네. 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복되다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인생 주체 예수님이 목자인 그 존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원수가 나를 조롱해도 그게 뭐 예수 믿는 꼴이 그게 뭐냐라고 얘기를 해도 궁극적으로 그분이 그 원수에 대해서 그 뭐예요? 부끄럽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집으로 영광스럽게 인도하셔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거는 정말 전부를 준 거예요. 모든 것을 준 겁니다. 그걸 받은 자로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 걸음걸음 모두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음이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 안에서 평안과 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너가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뭐 되겠냐? 살 수 있겠냐? 아무리 얘기를 쳐도 여러분들 푹 쉬세요. 쉴 때는. 그리고 내 삶에서 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열심히 해야 될 때는 또 열심히 가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는 인만 받으며 살면 돼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모든